여러분 오늘 그 화요일 날 한 거죠 이거 그죠? 예,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님이라, 출애굽은 예수님이라 해서 66권을 제가 뭐 어디 봐서 어디 거 보고 발췌한 게 아니라 한 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크.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은 저기 김태욱 기자님 저거 하나는 하지 않았어요? 이거 복사 안 했어요?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오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서 성삼위 일체의 공동사역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합니다. 오늘 좀 조금 한 1시간 10분 20분 진행되니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내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성삼일체. 그래서 이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이제 구약의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던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도성인신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성령님 임하시면서 입에서 하나님 God Father in Christ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하나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참 2000년 동안 삼일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균형을 잃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로마에서 나온 삼일체보다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삼일체가 제일 균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다가 20세기 초에 칼 버스라는 그러한 이 목회자면서 학자가 완전히 삼일체를 정립하여서 이제 이게 100년 동안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God the Father in the Jesus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예? 그래서 God the Father 왜 더를 붙이냐? 그러니까 영어가 그래요. 이 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어디 붙는지 모르겠고 많이 봤어요. God the Father in Jesus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이제 이걸로 2000년을 완전히 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God the Father in Jesus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예, 그렇게 예, 그게 삼위일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영이 혼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단이 아니냐 한마디로 보면 삼일체를 보면 이단과 우리 정통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삼일체가 기초입니다. 이단들은 웬만하면 다 삼일체 부인합니다.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뭐 신천지니 뭐 몰몬교니 다 삼일체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삼일체냐? 삼일체. 그다음에 삼일체를 이론적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식적인 거나 축적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삼위일체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잘 보면서 cooperation 혹은 participation 성삼위일체와 공동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 4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과의 동역 We are co-worker, co-laborer with God 하나님과의 동역자다 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삼일체와 어떻게 동역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일체가 원리가 이제 잘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원리가 잘 인지가 되고 또 우리가 체험화되면 이제 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제가 삼일체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분명히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의 삼일체를 우리가 알고 또 이 삼일체와 함께 공동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퍼레이션. 자, 첫 번째 우리 삼일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삼일체가 뜻이 뭐냐? 영어로는 트리니티입니다. 이게 트리니티.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트리니티. 예. 그래서 트리니티를 가지고 이름을 많이 붙여 거 많아요.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트리니티 신학교 굉장히 복음주의로 시카고 근처에 있는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미국 가면 트리니티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사업체들이 트리니티 이름을 딴 것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트리니티 뜻이 뭐냐면은 트리 이렇게요. 트리는 라틴어죠. 3죠. 그죠? 3. 근데 3 persons. 세 인격 들 삼위죠. 이 person은 사람이라고 보여. 사람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이렇게 존재를 말할 때 페르소나라는 라틴어에 근거한 것으로 three persons 이 세 위가 계시는데 이게 니티니까 in one unity. 오케이. 세 인격께서 우리 이제 저 위에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세 인격께서 절대 삼신론 같이 삼신할매 같이 이렇게 독립돼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체 유니티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in one essence 본질상 이 한 그런 본질을 갖고 계시는 세 위 인격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삼 위 할 때 이 위자가 한자어가 이 persons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어나 한국어는 우리 복수 개념이 좀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복수 아니지만 그러나 three persons in one unity 굉장히 이렇게 내게 삼일체 핵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가 이 세 인격 세 위격 역사 God the Father in Jesus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그 세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온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데 누가 뭐래도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1절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짧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어요. 찾으셨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브리시트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어는 우리 단수 복수가 굉장히 분명한 건데 요 뒤에 뒤에 꼬랑지에 보면 이 이미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갖고 계는 엘로힘 한번 따라 합시다.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분 이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삼위께서 그다음에 동사는요. 동사가 분명히 주어가 복수면 동사가 복수가 나와 있는데 동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봐라. 에, 봐라. 라고 한데 창조하셨다라는 이 꼬랑지가 해라는 꼬랑지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의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구나. 코퍼레이션 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엘로힘 바라라는 걸 볼 때에 아, 이 하나님께서 벌써 이름 자체가 삼위 세 인격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싸리 히브리어를 우리가 모를지라도 1장 26절 우리 1장 26절을 보면은 보면은 그 다음에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좀 전에 여기 보면 이쪽을 좀 사용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창세기 1장 26절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 단수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삼일체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서로 컨설팅, 컨퍼런스, 서로 이렇게 회의, 여호와의 총회에서 회의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누가 멸망시켰어요? 네? 제 질문은 굉장히 쉽거든요. 몇 번 그랬죠, 그죠? 너무 너무 쉬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 야, 저는 저 혹시 심오한 뜻이 담겨? 절대 심오하지 않습니다. 얄팍합니다. 질문이 얄팍해요. 소돔과 고모라 누가 멸망시켰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누구 하나님? 왜냐하면 여호와가 두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한 분이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이 안수를 영역이 충만하고 안수를 안 해도 완전히 그냥 기절하는 꽈당 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증인님 이게 돌아가 막 한 열 몇 명이 문을 뚫고서 그때 기도하다가 이제 그분들을 모셨어요. 딱 모셔가지고 이제 여기 조장이 있고 조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딱 갖고 오니까 딱 바싹 이제 긴장하게 이 양반들이. 예. 그래서 혹시 히브리어 읽냐고 그랬다. 히브리어 읽지 못한다고.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 좀 이렇게 아쉬운 것도 좀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딱 피면서 이 창세기 19장 24절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멸망시켰냐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느 여호와가 멸망시켰냐고 그랬고 여호와 한 분이신데 야훼가 두 명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 이 야훼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읽지 못합니다. 안 읽어요. 두 가지로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읽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경외롭게 야훼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야훼가 이제 창세기 19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그 성경을 읽을까요? 예, 함께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자 한번 신사님 왜 안 오시냐고 좀 전에 물어봤는데 금방 오셨네요. 19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누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요? 여호와. 누구로부터? 여호와에게로서. 그래서 여호와에게로서는 그러면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 다음에 그 누구로부터? 여호와가 몇 분 나오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가 몇 분 나오세요? 두 분 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문법적으로는 이걸 탈격이라 그럽니다. From.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주어도 야외인데 그 다음에 요 at는 목적격이나 탈격을 의미하는 그런 접속 조사고 그다음에 요 min 이 min min이라는 min이라는 요 요 n은 이게 알파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min이에요. 요 min은 from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훼께서 야훼로부터 예. 야훼로부터 야훼께서 야훼로부터 불과 그러니까 여기에 두 여호와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 계신 여호와가 계시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을 공급해 주는 여호와 계셔서 그 여호와로부터 불과 유황불을 받아서 심판을 집행하는 엑스큐터 심판 집행자가 있고 심판 집행을 위해서 자료를 공급해 주는 야훼 둘이 있다. 지금 이걸 내가 히브리말로 쭉 보면서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왜 예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냐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한번 그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시간상 줄인상 조금 여기 보지 말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기 안곤사님 여기 보입니까? 여기? 요거 보여요. 여기 저기 저쪽 보여요. 아니 그걸 보면은 요거 이게 포인트가 안 보이지. 그죠? 예. 예. 권사 보이십니까? 예, 오케이. 황 집사님 보입니까? 네? 아, 그쪽에도 있는데 그쪽에서 내가 포인트를 못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황 집사님 예, 죄송해요. 예, 오케이. 자, 여보세요? 자, 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 심판에 관한한 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를 누가 죽여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3타 제단 나오면서 전세계의 단일 종합정부로부터 그 전세계 총수 해가지고 잠깐 이 땅을 갖다가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났는데 누가 죽입니까? 예? 하늘로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입에서 날카로운 칼보다 더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 그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예.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군대, 사람들을 죽일 때 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누가? 여기 봐. 또 내가 여기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림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입니다. 예.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굽니까? 예, 백마 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에 틀을 박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써내니 만왕의 왕의 왕 forever forever 또 주의 주의 그 이 핸델이 메시아의 많은 부분이 약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그 만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거기다 좀 여러분 쓰시는 분들은 쓰세요. 거기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왕, 그렇게 기름 부으신 자, 이 세 가지가 동등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겠다. 너는 그 왕에게 무릎 꿇어 그 발에 기스하라. 예, 굴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와서 철장으로 너희를 다 깰 것이라 하는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유하게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 전 세계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 몸을 단장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우리 그 전에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 구세주, 그다음에 재림 예수는 심판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인하여 그때 나타나게 된 것을 막는 것이 있으니, 요거 이 그라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후서에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그 컨텍스트에서, 예,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한 것을 막게 해서 막는 것,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령님을 보통 말합니다. 막는 자가 있어서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라. 이제 우리 성령님이 이제 이 지상에서 옮겨지면 적그리스도가 일단 잠시 동안 지상을 갖다가 통치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불법한 자, 요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딱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께서 받으신 계시는 적그리스도가 불법한 자가 짠 나타나자마자 그냥 죽여버립니다. 예? 이게 마귀는 진짜 참 IQ도 한 90밖에 안 되고, 마귀는 상당히 불쌍한 놈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나고 또 공중에서도 쫓겨나고 땅에 쫓기더라 계속 쫓기고 짠 한번 나타나니까 나타나자마자 그냥 머리가 쪼개져가지고 죽어버리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는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라. 그래서 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막 영화도 많고 뭐 소설도 많고 막 그렇게 많이 써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께서 나타나자마자 제거할 존재니까. 2장 11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이 심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딱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멸망시키셨어요? 누가 심판했어요? 예수 여호와께서. 예수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야훼께서 무엣 야훼, 야훼로부터 주어와 탈격이 두 야훼가 나오는 것을 딱 보면서 심판을 예수께서 하다 그러니까 거기 이 조장이 얼굴이 심히 굳어지고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온 열 몇 분이 막 서로 그 논쟁이 시작했어요. 조장님,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이 야훼시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런 얘기 하지 마. 가만히 있어봐. 우리끼리 이렇게 분열되면 안 돼. 우리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적해야지. 막 그렇게. 아니야, 대적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한참 싸우더니, 우리 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대장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대장 모시라고. 대장 모시고 오시라고. 그러면 대장도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끔 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안 오고 말았어요. 굉장히 내가 참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미국에까지 계속적으로 여화적이 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우리는 다 백인 지역에 사는데 한국 사람들 또고 하는데 거기에 이 한국에서 장로교인가 봐요. 그렇게 하고 세 분이 남자분이 딱 문을 두드리셨는데 우리가 예배 들고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쭉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하니까 이분이 내가 조지아, 아틀란타, 조지아 전주를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께서 야훼라는 것을 그렇게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한국에서 그냥 이 한국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미국에 이렇게 지원 왔다가 그분이 그냥 지진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그냥 흔들거리면서 혼자 나가시면서 다시는 또 오시라고 여기다 대장이랑 다 모시고 아니면 나더러 나한테 여호와 그 뭐지 왕국 회관에 가서 좀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면 다시는 그 양반들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어디 가서 또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anyway 그래서 완전히 예수께서 야훼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역에도 아마 베트남에도 우리 최 목사님 베트남에도 여호와적인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까? 예. 아, 이단인데 참 불쌍한 분들이지만 하여간 불쌍이면서 그분들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쌀공 한인연합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볼 때 이거 분명히 야훼 예수께서 야훼시다. 하나님 God Father and God Son.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3일치를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8시간씩 적어도 한 10일 정도를 우리가 해야 전체적으로 역사도 하고 논쟁도 하고 해서 우리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서 이 3일체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3일체가 어떻게 공동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일단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주를 역사하는 거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우리 예수님 세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땅에 계셨죠. 그죠?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무슨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누가 그러셨습니까? 네, 아버지가 하셨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계세요. 또 누가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했죠. 그래서 동공간 동시간에 세 퍼슨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동공간 동시간에 세 삼위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단설에 그 예를 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신천지가 이거는 순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 가면 집사고 회사에 가면 내가 전무고 집에 가면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삼이시다. 근데 그건 정통적으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내 인격 하나가 일위 삼 기능론이라고 합니다. 예, 일위 하나가 세 기능을 만약에요 제가 또 여기 뭐 CBMC에 내가 총무면 그러면 사위 삼위가 되는 사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인격이 세 기능을 한다. 또 더 나가서 H2O가 보통 때는 물이었다가 액체였다가 그 다음에 영하로 내려가면 고체다가 그 다음에 100도로 넘어가면 기체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예, 그것도 정통 이단입니다. 예, H2O라는 본질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이거는 양태설이라고 합니다. 발렌시우스라는 그런 이단이 인용 자체도 이단입니다. 아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광선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이거 다 이단들의 하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막 한 일위가 여러 양태로나 여러 기능으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 하나님, 네,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이제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격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분명히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우리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세례했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삼위가 동시간 동공간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에 영어 번 잠깐만 보내주세요. 이거 한국말로는 좀 아쉽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역삼각형 같이 된 거 요거 15전에 있습니까? 15. 예. 또 역삼각형. 아, 예, 예, 그냥 예. 그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Father, the Father, Son, the Holy Spirit. 형제님 보이세요? 이제 안 권사님 그쪽 계속 보세요. 예, 예, 안 권사님만 거기 보시는데 이 점이 여기로 와 있으니까 그쪽 보세요. 네. 안 권사님 회개하시고 여기 보세요. 이쪽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센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God Father, God Son, God Holy Spirit.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is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요 Father,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Is not.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연합되어 계시지만은 distinct, 구별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son, 아들은 Holy Spirit,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헷갈리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와다시노 아다마와 짱돌데스, 완전히 혼돈된 짱돌데스요. 예, 머리가 프라이드, 예, 예, 머리가 완전히 썩어서 예, 예, 프라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Holy Spirit is not Father,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삼일체인데 1번 Father is God,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그런데 Father is not the Son, Son is no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not the Father. There is only one God 할 때 이 one God이 unity라는 또 본질에서 가신데 분명히 distinct, 구별된 세 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삼일체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된 삼위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뜨겁게 서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교제의 하나님, 우정의 하나님, 예, 공동의 하나님. 예, 그래서 이 코란에 나오는 그 알라신, 그는 절대 삼일체가 아니라 유일신이죠, 그죠? 예, 그래서 코란에 내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란에 보면은 이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알라도 천지 창조했다 그러는데 자기밖에 없었어요. 왜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냐? 혼자 영원 전부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독했어요. 너무너무 고독해서 자기 고독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마음대로 로봇같이 조작하고 컨트롤하는 그 고독한 신, 고독하기 때문에 잔인합니다. 그래서 잔인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부리도록 해서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뭐든지 그렇게 모든 걸 무마해버리는 그런 이 고독한 절대 고독의 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독해서 거의 자기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막 조작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잔인합니다. 예, 알라 신은 굉장히 잔인한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라 분명히 코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알라 신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분명히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텔레비전 CNN에 뭐 이 돈 먹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모슬람은 평화로운 종교다 말도 안 됩니다. 경전에 벌써 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해요. 제가 첫날 와가지고 했죠, 그죠? 설교 첫 주에 여러분 모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겸비하신 삼위일체. 네, 세 분이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보라. 아들은 아버지를 보라. 성령님은 오시면은 아들 예수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높이시고 겸손하고 뜨겁게 사랑.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다가 우리를 낳은 것 같이 이렇게 자기 고독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의 결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삼일체는 사랑의 하나님, 우정, 교제, 친분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fellowship다. God is fellowship.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슬람과 유일신론의 차이, 그렇게 이건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이 십자가에서 자 이제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 한 분 위가 하나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울부짖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늘에서 또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항상 누구예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호와가 1위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에서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하고 갑자기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다시 돌아 아버지 내 기도를 그래 내가 듣고 있다니까 이렇게 1인 2 기능을 하는 게 이게 이제 2단이 1위 2 기능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엘리나 마사박단 이것도 그렇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네다 분명히 한 인격이 한 위가 다른 위격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성경에 같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예수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동격으로 글을 쓰는 게 적어도 성경에 173번이나 우리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또 다른 참고로 좀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 시간을 줄이는 입장에서 좀 그냥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혼을 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제라는 것이에요? 교제죠. 그죠? 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네. 예,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음 번도 한번 해보세요. 8번에 예,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격으로 173번이나 우리 기록을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무리에 있을지다. 이건 고린도후서 13장 13장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할 때 우리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예수 God the Father in Jesus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여기 한국에서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 강의도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총신의 차양배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조직신학 교수인데 제가 어르신을 만나 뵀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체에 대해서 제일 정립하신 어르신이 아닐까. 이 어르신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이 성경을 가리키는 리더 중에 95% 이상이 그 어르신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분들 목사님들 한 8천 명 정도를 말씀 훈련했고 섬기게 되는데 그 어르신은 저보다 경험도 많고 한 50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신데 그 어르신이 자기가 통계 잡아볼 건데 한국의 리더들 가운데 95% 이상이 삼일체가 이단설을 갖고 있다라는 충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삼일체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정통에서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혼미케에 혼미한 가운데 성도들을 혼미한 길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 만나봤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어르신한테 10년 전에 만나봤는데 그래도 차영배 교수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우리 조직신학에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가 있다. 만약 우리 이 교회가 원하시면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정통으로 정립시켜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배달의 언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또 영어가 또 베트남에까지 와서 고생을 하면 참 저기 하지만은 그래도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Anyway, 여러분 교회의 보고의 리소스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삼일체 보겠습니다. Burbank라는 기독교의 심장은 삼일체로 시작된다. 예, 그렇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의 특별 계시다. 예. 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각 삼위는 동일하게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는 한 본체, 한 본질, 그러니까 에센스, 호모 우시우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지만 이 삼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지정의를 가지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움직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관의 정립은 바른 자아관을 형성한다. 왜 여기 중요한 것이야.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 시작. 바른 삼일체를 알아야 자기의 신앙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 교회를 튼튼히 세우며 건강하게 성장케 하고 이단교들의 성경상의 오류와 모순과 맹점을 바로 꿰뚫어 보고 물리침으로 사이비 이단교들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 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지옥 가는 게 불쌍하니까 시작. 체계적으로 확실한 말씀에 입각하여 전도할 수 있다. 불신자를 전도할 것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전도해서 역사하게끔 하여. 여러분 충격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 Church of God 암스트롱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우리 LA에 와서 세계적인 방송망을 가지고 그가 이단을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암스트롱 교인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5만 명 정도 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영향력은 굉장했어요.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가니까 80년대 미국을 가니까 이 타임지 같이 두꺼운 그런 주간지를 일주일에 파는데 전 미국에 900만 명에게 다 공짜예요. 다 무료예요. 그런데 내용이 얼마나 내용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은 하나님만이 여호와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성령님도 영향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앵글로색슨. 영국의 앵글로색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폐하시고 앵글로색슨을 하나님께서 선택 백종으로 만들어서 the burden of the white 이 백인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앵글로색슨들이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크게 두 사상인데 그 이단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예. 그래서 이름이 암스트롱이십니다. 근데 암스트롱. 그런데 이 양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총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플러의 우리 닥터 마오 우리 총장 되시는 플러 총장께서 이분하고 교제를 요청했어요. 교제를 요청해서 우리 학교 와서 좀 공부를 좀 해라. 박사 공부를 좀 해라. 우리가 박사기 주의다.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요. 플러가 이단하고 교제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굉장히 그랬어요. 플러 그 닥터 마오는 평신도예요. 그러나 이제 총장이시고 타임지에도 항상 오르내리는 그런 세계적인 입지를 가진 어르신입니다. 많은 그러니까 이 플러가 이제 이단들하고 교제한다고 막 그냥 이제 비난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이단들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 그 이단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에서 박사학위를 그분이 공부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막 눈치를 보면서 막 이단이 오니까 가재미 눈 가재미 눈 이렇게 하고 다들 그냥 근처 안 가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총장이 하도 자기를 우대하고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해서 그가 공부를 하다가 획 인식론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 우리가 이단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깨달아서 박사 논문이 끝나기 전에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앵글로색슨이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족속들이 아니라 이 버린 족속들이라는 것이 replacement. 한번 따라합시다. Replacement theology. 네, 대체 신학이래. 이 대체 신학이 이 2, 3세기 초에 그런 기독교 리더들이 만들어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원수가 되고 적이 된 것이에요. 이게 replace는 뭐냐면 대체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을 우리야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그건 맞아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까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렸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대체했다. replacement theology. 예, 이제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replacement theology에서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게 예, 예, 로마 국교가 되고 이제 바티칸이 번성하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100% 다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을 갖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우리 예수를 죽인 저 원수들. 그래서 엄청나게 로마 카톨릭만 유대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루터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몰살시켰습니다. 영국에서도 핍박하고 스페인에서 핍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짓밟히고 그래서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너가 우리 예수님 죽였지 이런 예수님의 원수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칼을 만들어서 죽였어요. 미국에도 유대인들 만나보면 벌써 그 아픔과 그 증오가 막 그냥 철철철 넘칩니다. 예, 많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자기 본토보다도 뉴욕에 한 5,600만 명 더 많이 이제 인구가 살면서 힘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예, 그런데 그 replacement theology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고 저도 여기에 가담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2005년에 롯데 호텔에서 우리 한국 웬만한 교단의 총회장들은 다 모시고 한 연인원 1,000명으로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을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최초로 한국에 모셔서 우리 한국의 1,200만 명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예수 안에서의 동맹을 맺고 연합되는 두 국가를 결혼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스라엘의 집단 개종을 유도하게 되는 첫 시발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3절 14절 한번 따라 합시다. 그냥 욕하지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더블 니게이션이라 그래요. 두 번 부정.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두세 번밖에 안 썼어요. 예,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받은 계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마음이 마음이 둔해진 것이라. 그런데 한번 따라 합시다. 때가 차면, 따라 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 또 11장, 23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앞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계시를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렸다. 라는 우리 초기 기독교의 이 신학은 진짜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되게 돼서 전 이스라엘의 민족 개종, 민족적 그런 집단 개종을 지금 유도하는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저도 원래 그게 워싱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가 그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미국의 상원의원을 지도하는 채플린과 함께 상의하다가 한국에서 먼저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정상회담을 한국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서 한민족이 전 이스라엘 전 종족을 유대인들을 다 구원시키는데 앞장서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replacement theology의 한 일파 중에 하나인 암스트롱을 위시로 한 이 Church of God 이단이 5만 명이 이제 이 존폐 위기에 있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총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자기들이 이단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단에 들어가서 교단의 리더들을 다 모이고 여러분 우리 이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유일신론, 야외 유일신다, 성부 하나님 유일주의로 이렇게 나간 것이죠. 회개, 나는 철저하게 회개한데 나는 이제 회개하고 우리 교단 전체가 개신교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뭐 반대하는 사람, 그거 한 80년간 내려왔던 이단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단 전체가 회개하고 우리 정통 개신교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 세속적인 말로 여기에 재미를 붙인 닥터 마오 총장께서 이제 몰몬교를 완전히 또 이제 회개시키려고 몰몬 총수들을 딱 몰몬 우리 학교에서 박사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몰몬은 우리 안 가겠다 이렇게 안 가겠다 그래서 우리 몰몬은 아직 집단 개종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아직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21세기 하고 계시는데 사이공한인 연합회가 이단들을 갖다가 한두 명 구원하다가 집단적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처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 테올로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있지만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아주 문자적인 그 외에 뭐 하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인자 뭐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언어들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적어도 아홉 가지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만 몇 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도마가 고백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가 예수님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 9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 오케이. 자, 로마서 9장 5절 우리 함께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예? 예,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 1서 5장 20절 예, 그건 안 찾겠습니다. 5장 20절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은 거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여호와 증인이 옛날에는 히브리어 갖다 내면 까당까당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절하고 우리 대장 불러오겠다 그러다가 요새는 최근에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사이비로 완전히 그냥 조작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단들은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원어를 모른다는 것. 굉장히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기들이 번역판을 갖고 있어서 또 이 원서로 끌고 들어가도 너무 무식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뭐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유식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이 이단들이 무식해서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보니까 PhD 철학 박사도 어렵긴 어렵지만 철학 박사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MDiv예요. MDiv. 예. MDiv는 뭐냐면은 그런 Master of Divinity 신학 석사인데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법률학 박사하고 똑같은 그런 학인데 근데 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144학점을 3년 반 4년 하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거 한 다음에 쓰러져요. 그래서 한 6개월 내지 1년은 쉽니다. 여러 가지 머리가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이 얼마나 어렵냐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무대포를 우리나라 고3 공부하듯이 무대포 하루에 막 16시간씩 미국 애들은 건강이 좋으니까 막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3일 밤 밤새도 까딱 없어요. 얼마나 건강으로 시합을 해도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그냥 이단들 이렇게 무대포예요. 굉장히 무대포.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 이 내 백성 호세에서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말씀대로 그 무대포고 무지한 자들에게 잠깐만 넘어가는 건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주입적으로 몇 개 중요한 거 이렇게 외워가지고 딱 성도들을 건드리면 이 말씀의 준비가 안 되시니까 이렇게 꽈당꽈당 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시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저기 무대뽀라고 썼군요. 여기 무대뽀라고. 오케이. 자, 여러분 보셨어요? 353명 보셨어요? 네. 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천사는 뭘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꽃같이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8절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1장 8절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예, 규는 홀 지팡이 지도자들에게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맞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나님은 예수님더러 주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예, 그렇게 그거는 이제 잠언 8장 22절 예수님을 예수님이 지혜신데 지혜 대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 8장 22절에 그렇게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면서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을 또 증명들은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그러니까 성부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가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야훼 여호와의 총회에 야훼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야훼께서 이제 이 분리돼서 각각 분리돼서 각각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총회를 통해서 삼위일체께서 연합하여 공동으로 사역하시고 코퍼레이션 하시고 우리도 그들의 그 뭐 이 삼위의 하나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티시페이션 참여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에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으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데 파라는 곁에라는 우리 전치사고 클레이토스는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그것이 수동태돼서 형용사로 돼서 명사화된 것인데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 옆에 항상 계셔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자, 변호사, 권면자, 돕는자, 상담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그런데 그 다른은 우리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쓰는데 다른이라는 한국말에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인데 헤테로스는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우리야 이게 뭡니까? 개와 이거 뭐예요? 아 고양이입니까? 개와 고양이가 완전히 다르듯이 다르다. 아니면 이 크기가 다르다, 사이즈가 다르다. 혹은 본질이 다를 때 헤테로스로 쓰는데 그러나 똑같은 그 본질을 가진 존재가 두 개 있을 때 또 다른 another comforter 할 때 그때는 이 알로스를 씁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야 똑같은 존재가 둘. 예수님께서 나는 첫 번째 보혜사요. 내가 나와 똑같은 그런 또 다른 본질을 같은 본질을 가진 다른 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랑 본질이 똑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은 누구랑 본질이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구절만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읽지 않고. 여러분 거 쓰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거기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그런 말씀 보면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그런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 베드로께서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갑을 속이고 나오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그가 이제 죽은 경우가 있죠. 부인도 그렇게 죽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는 그 말씀 전에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도 성령님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삼일체 이 삼일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또 들어보시기도 하고 알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커퍼레이션을 하는데 성삼일체께서는 절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일도 공동으로 우리 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풍성한 소출을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세 가지를 합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 우리 농부가 뭘 합니까? 씨 뿌리기 전에 실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뿌려요.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갈죠. 땅 갈기 전에 땅 갈기 전에 땅 갈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죠. 계획을 여기다가는 팥을 심고 콩을 심고 벼를 심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예, 보이죠? 플랜 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컬티베이트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이게 풍성한 농경과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자 보세요. 자 이제 거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잠깐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삼일체께서 역사하시는데 God Father in will 한번 따라합시다. God Father in will 오케이. 아버지 하나님은 뜻 계획 예정 목적, 의도. 그렇지만 우리 최근에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적 있는 삶, 목적을 이끄는 뭐 교회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purpose, 목적이 뜻을 영어로 purpose로 번역을 하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 뜻이 준행되기 위해서 두 번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 성령 하나님, 성령, God, the Holy Spirit. 예, God, Holy Spirit. 한번 따라보세요. God, Holy Spirit. 성령님은 in action. 성령님이 밭을 갑니다. 예. 아버지가 뜻을 딱 정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action.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딱 한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의 누가 나오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개역 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Ruar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우리 전 번역은 하나님의 신 그렇게 했어요. 성신, 성령.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가 moving 이렇게 운행하시는. 왜 운행하시는가?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cultivating 이게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cultivating 땅을 갈다. 예, 혹은 harvesting. Harboring. 이 harboring은 뭐냐면은 닭이 우리 알을 까서 우리 알이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그 21일 동안 그렇게 하죠. 근데 닭이 어미 닭이 알을 탁 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차디찬 우주에 우리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촤악 이렇게 품는 hovering 혹은 또 최근 번역에는 incubating 그렇게 해서 incubating라는 그런 번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액션으로 cultivating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God the Son 예. 아들 예수께서 the Son in the world 예. God the Son in the world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씀 예, 그건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 되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지 않았어요? 에? Participation, Cooperation,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함께 창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은 호로고스, 남성 명사로 쓰고, 그 다음에 잠언 말씀이죠. 잠언 8장 22절 보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8장 보겠습니다. 8장. 자, 한번 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시며. 여기 나가 누구예요? 지금? 예? 여기 8장이 지혜장입니다. 8장 1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지혜를 personification. 지혜가 인격처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지혜는, 네? 22절 보세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도를 삼으며 나는 지혜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촥 나는 하는데,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제 지혜가 인격처럼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누구를 가졌어요? 나를 가졌어요. 나가 누구예요? 지혜죠, 그죠? 지혜. 나를 가졌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쭉 이제 천지 창조 전에 이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지혜가 자기가 뭐가 됐대요? 창조자. 예.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0, 아, 거기 창조자가 됐다는 말씀은 몇 절입니까? 30절이죠. 22절부터 30절이지만 22절부터 30절이지만 특별히 30절에 지혜가 창조자가 돼요. 그래서요? 지혜는 말씀은 로고스로 남성 명사고 지혜는 여성 명사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그래서 이 말씀 혹은 여성 명사 지혜로 되는 이 말씀으로 지혜가 창조주가 돼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뭘로 불렀느냐 할 때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요건 중요하니까 거기 찾아보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 쫓아가신 자신을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우리 신약성경 17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라. 예수님이 자기더러 나는 지혜인데 내 행위를 보고 옳다함을 너희들이 판단하라. 말로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고 나는 지혜다. 그래서 자기를 소피아, 자기를 지혜라고 명명 우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1세기 때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 성도들이 있는 문서들은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 예수님을 지혜, 소피아, 예, 이제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몇 절이었죠? 좀 전에? 예, 11장 19절. 예수님은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혜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들에 대한 문서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지혜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지혜로 불렀듯이 예수님은 지혜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뜻 가운데서 계시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농부가 농경을 갈듯이 성령께서 액션을 취해서 컬티베이션을 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이게 가운데 말씀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었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의 역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창조.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 여러분 같죠? 이제 하나님을 보자. 성삼일체는 이러한 공동사역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창조도 삼일체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때도 성삼일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약은 누구 시대다? 예? 구약은 누구 시대라 들으셨어요? 구약은 성부 시대고 우리 신약은 예수님 시대거든요.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는 게 반은 맞지만 반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학년이 되다 보니까 3학년 때는 그 다 잘못됐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혈기방자하게 이제 까불었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예 성경 그 번역 잘못했습니다. 헬라와 히브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까불었는데 요새는 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철이 조금씩 들어가라. anyway, 그런데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 성 시대. 이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시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가 역사했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삼일체가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 성령 성령 시대가 아니라 삼일체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성령 성령 이게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성령이 오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나리라.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야 죄송합니다. 성령파 옷을 성령 성령 성령 그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이시면 성령님 오시면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높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높여지신 예수님이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높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성삼일체 시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삼일체 시대고 그다음에 우리 천지 창조할 때도 성삼이 시대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삼일체 시대에서 이렇게 예수 그렇게 어떤 유일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우리 홀리니스 이 번역은 그 교단 이름은 참 좋은데 홀리니스 뭐 성결 좋아요. 이 성결 미국의 성결 교단이 우리 한국 성결 교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한국에서 자생된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이 홀리니스 교단이 뭐가 이단이냐? 이들은 삼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예수 유일주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구약에 나타난 성부도 예수고 예수 예수 예수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과 혼돈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성삼일체의 시대다. 한번 따라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성삼일체 시대다.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 알려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어느 권사님 기도하시듯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창조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여러분의 홍해를 갈릴 수 있는 위력적인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 in will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삼일체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합력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신 걸 잘 우리가 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크게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고요. 예, 오늘 이 성삼일체의 오퍼레이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가운데 첫째, 예,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시간 없으니까 안 찾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진짜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듣는 사람한테 왜 자꾸만 말을 합니까? 우리 인격과 인격과 관계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말하는데 맨날 말 안 듣고 자고 늦게 오고 일찍 나가고 헛된 짓 하고 회사 돈 빼돌리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왜 말을 해요? 회사님이 그냥 해고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만 하면 명령이신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7절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하나님 우리 결단을 하시기를 처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내가 A, B, C, D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책임을 지십니다. 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아무리 지혜롭게 선택해도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뜻으로 하게 되면 산이 나타나고 계곡이 나고 바다가 나타나고 산적들이 출몰해도 하나님이 시킨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과 여러분들까지에 충만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딱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그의 뜻을 행할 수가 행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때 3장 3절 둘이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리요? 그래서 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을 조율하고 뜻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강의할 때 말씀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뜻에는 하나님 뜻에는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 뜻에는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은 있지만 나는 많습니다. 우리 항상 저하고 이렇게 우리 동지로 이렇게 우리 내 뜻은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을 자꾸만 없애는 길로 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 you, your, yours 있고 그 다음에 we, us는 있어도 I, my, me 내가 없는 주기도문 그 엄연기도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 기도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하고 심각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숙이 성숙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주여 내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쪽으로 이제 됩니다. 어릴 때는 막 땡깡기도 막 달라. 그래서 prayer from below 아래서 그냥 막 하나님께 쏘는 기도 땡깡기도 막 기도 소원기도 막 소원성취 막 기도하다가 우리게 하나님의 기도를 더디 들어주시면은 이제 금식기도로 들어갑니다.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금식기도 잠 안 자 철학기도로 이제 들어가면 백일 작전기도 이래서 아까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뭘 긁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이 소원 성취 기도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땐 그래야 돼. 어릴 땐 또 그래야 돼요. 어릴 때 땡깡 기도를 해야 돼. 예? 예? 두 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 거추들지 때문에 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그 방정 맞고 징그럽습니다. 어릴 땐 그래야 돼요. 그러나 대학생이 됐는데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rayer from below 하다가 자 prayer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라는 기도를 이제 하는 이것은 성삼일체에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시오 내 뜻은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내 뜻을 없애고 하나님 뜻, 아버지 뜻 해서 자기 뜻을 자꾸만 제거하면 아버지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 예수님과 완전히 이렇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돼서 일체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력적인 하나님의 뜻이 항상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시키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 축복합니다. 이런 아멘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가 큰 민족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름이 창대케 될지어다. 예. 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딱 알면 이제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성령께서 이 밭을 갈고 컬티베이팅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님과의 역학적인 관계는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에 오순절께 교회에 강림하실 때 분명히 성도들이 120분도가 모여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느니라. 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왜 그러냐. 성령님이 강림하셨. 그래서 10일 동안 전혀 120분도가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볼 때 우리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쓰세요. 에스겔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전번 우리 목요일 날 첫 목요일 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걸 우리 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길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너희가 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라. 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다시 한번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의 묵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에게 이 새로운 영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새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혁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그 행하는 그런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엄청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쓰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3637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아무리 선포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 그 왜냐 성령님이 컬티베이팅을 하시기 때문에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우리 사이공 교회 한인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가 알릴 곳이 없어서 이 보조자뿐만 아니라 TV 방송까지 예배드리면서 할 수 있는 수요가 끝이 안 보이는 아니네 그런 엄청난 양떼같이 많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내 뜻이다. 내가 분명히 하겠다마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좀 잘 어릴 때는 prayer is one of the means of God's grace.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한 수단의 하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하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Prayer is work of God.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막 전 세계 막 이제 선교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우리야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분은 교회를 자기 평생에 700만 개를 짓는 게 목표예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 Dawn Movement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안다 얘기 국가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온 세계에서 하고 계시는데 왜 베트남에서 못합니까? 예? 예.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는 prayer is work of God.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라고 이제 드디어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한번 따라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한번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창조 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컬티베이팅 된 다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삼일체와 함께 말씀이 지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말씀, 이거 우리가 말씀 공부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말씀 혹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하고 3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도 성경을 읽는 다섯 가지 레벨에 그렇게 personal level, pastoral level, critical level, incarnational level, 그 다음에 마지막에 missional level, 이렇게 다섯 개 깊이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찌까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알아야 됐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이 윙윙 움직이실 때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역사, 창조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제 구원 보겠습니다. 자, 구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첫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보세요. 플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예정하셔. 뭐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러한 삼일체의 공동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시는 그 뜻, 플랜, 우리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 바람이, 성령의 이유와 컬티베이팅이 우리 영속에 웅웅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단을 쫓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 흑암의 우리 뇌에, 이 흑암의 우주에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흑암의 우리의 이 영혼 소우주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윙윙 운행을 하시면서 구원 준비를 작업을 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잡았던지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질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성삼일체가 함께 공동하는 공동사역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 2, 3, 10입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또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성령, 또 말씀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삼일체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받았는데, 전도, 전도는 어떻게 하네. 우리 이제 사이공 한인교회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전열을 가두면서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해병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촥 독수리 날개 피면서 이제 움직이려 그러는데, 전도할 때 첫째, 하나님의 뜻. 주의 약속은,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게 원하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모두 구원하기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가 구원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부터 다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한 자 중에 누구부터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여러분 will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will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교제하면서 받아서 이 전도 대상 목록을 우리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영적으로 아기를 품는다 그러지 교회. 태신자, 예, 태신자. 예, 태신자는 상당히 참 성경적으로, 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쫙, 예, 목록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누구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누구부터 때가 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제 전도에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마 첫 번째 수요일에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그때에 우리 미국에 참 6학년 때 성폭행당한 임신하는 게 다행이지 그 어떤 그 아이가 이제 막 그 자기를 이 성폭행한 이모부를 죽이려고 UCLA에 들어가고 USC대가 의사가 돼서 돈 벌어서 만불만 있으면 청부살인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불을 벌으려고 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용서함 받고 그래가지고 이모부를 가서 전도하고 구원을 시킨 그런 예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죠? 수요일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족이 증조 할머니부터 와가지고 미국에 85명 있었는데 1년 반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3시, 하루에 3시간씩 우리 11조 기도하는 것을 그가 순종하여 막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85명 중에 1년 반에 75명, 예, 75명이 구원받게 됐어요. 내가 그 신방 가보니까 자기야 개인 재단에 이렇게 증조 할머니부터 자기 가족 표가 가게 표가 쫙 있더라면서 거의 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수잔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은 리차드에게 가서 오늘은 밥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 전도 대상 목록을 만들어 놓고 전도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거듭에 가서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찾아가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시해서 1년 6개월에 가족 75명을 주님으로 이끌어는 그런 귀한 자매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전도의 특별한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도도 굉장히 열매 있게 이렇게 전도할 때도 삼일체와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면서 전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성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결, 예, 성결도, 예,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은, 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냥 아멘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우리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성결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 성결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역사하여 성령님께서 내 이 누추하고 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예, 운행하셔서 역사하실 준비 하나님의 놀라운 성결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이 밭을 컬티베이팅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내 속에 외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더러운 그런 생각은 더러운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 쳐다 너는 성결하라 너는 거룩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더러움이 쫙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 번째 신유 축사 이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물론 우리가 현대화돼서 이제 뭐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이렇게 약을 먹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현대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병을 고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예,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화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의사가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간암 환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간암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서 지금 사실 저는 의사한테 경고받고 있습니다. 일반 정상인보다 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간을 좀 이렇게 너무 좋게 하죠. 그런 저 세브란스 병원 의사한테도 이렇게 경고를 받는 적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세요. 지금도 고쳐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병원인가 말씀드렸죠. 저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암도 고쳐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암! 고치시고 말고. 예?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약간 히브리서 13장 8절 합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 성령에 무장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일체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와가 동일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특별히 어디에 나왔냐면은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은 조금 예외예요. 사람이 다시 한번 쓰세요. 사람이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우리 읽어보면 어디를 좀 지워야 좀 될까? 여기 좀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이렇게 성경 마가복음 볼 때 이렇게 예. 고통 성도들이 받는 고통 혹은 고난에서 이렇게 비인격적인 고통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비인격적인 인격이 인간이 아닌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경우는 좀 예외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 명을 고쳤는데 한 명에게는 너무너무 교만할까봐 너는 그냥 아픈 대로 좀 있어라. 그건 이 그 하나를 만 명에게 일반화,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고통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예. 질병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질병은 인간이 아니죠. 그죠? 인격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질병은 꾸짖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제압해가지고 제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 장로에게 이 열병을 꾸짖어, 열병아! 떠나라! 꾸짖어, 비인격적인 존재는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린, 제압하고 제거해버린 거예요. 왜? 비인격적인 그런 고통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은 제거해버린 거예요.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귀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귀신이 사람이라는 이론을 피는 그런 이단 집단도 있는데 귀신은 그러니까 막 그거 증명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내버려 두고 귀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귀신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 예, 아무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손을 드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 처다. 왜? 하나님의 뜻은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예수님 절대 귀신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절대 귀신에게 이렇게 흔들려서 마음이 혼미하거나 정신이 고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변화가서 폭풍, 예, 폭풍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풍랑, 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폭풍, 풍랑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잡아라!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비인격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을 통해서 받는 고통은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의를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고 할 때는 사람은 내쫓아 놨어요. 사람을 제압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채찍까지만 채찍 등으로 갈라지고 예, 칼에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돌아 사람이 고난 주는 건 그걸 겪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인격적인 고통 이렇게 질병이나 귀신이나 폭풍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하 여러 가지 오는 그런 위기들 폭풍들을 할 때 한번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아, 바람아 거기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염려 근심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쳐다. 여러분과 제가 힘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권세로 예수의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제압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하시거나 인간을 구원하시거나 전도할 때도 아니면 축사할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능력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력하게 성령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그게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엑세이 톤 피스틴 세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니까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을 너희도 가지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면 나바르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바르. 나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 되면서 두 번째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에 이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한 언어가 말씀도 되고 사건이 되느냐? 언어라는 것은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 발전하게 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되고 발전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에 빛이 있었고 말씀은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사건이다. 말씀은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즉각적인 아니면 점진적인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삼일체와 동역자가 돼서 그런 하나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런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광풍을 잠자게 하실 때 절대 희구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희구법 옵타티브 네. 희구법이에요. 희구 이거는 기도 하나님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희구법을 안 하고 뭘로 했냐 임페라티브 명령법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사건화 될 줄 아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고통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절대 희구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명령법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베드로 상모에게 열병아 떠나라. 그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게 다 명령법이에요. 그죠? 내 손을 내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귀야 뚫려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다 뭐를 썼어요? 명령법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오늘부터 명령법을 우리야 쓰는 기도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지만은 주기도문 첫 번째 빠테로 헤만 우라노이 소완 토이스 하기아스 테토도마수 엘레 테토토 바실레아수 게네 테토토 엘레마타수 할 때에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나 이게 나라가 야 임하옵시며 어떤데 왔는데 여기 주기도문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한번 잠깐 주세요. 제가 네 K 에라데도 예. 엘레세토 엘레세토 투 바실 바실레이 이아 수 예.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한국말 번역돼 있죠, 그죠? 네. 근데 우리 헬라어는 여러분 헬라어 조금만 배우시면 세토 이게 명령법. 주기도문에 1, 2, 3이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세게 말하면 더 말하면 명령법 수동형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 사이공 교회 예. 뜻이 이루어지니다 이제 거상하게 이제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게 전투적인 기도예요. Thy kingdom come. 예, 명령법.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 아 귀신 삼아 귀신 선생님 참 이 애의 이 상황을 보시고 좀 오늘 점잖게 물러가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사려되게 싸우니 좀 물러가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돼. 예. 전투적인 용어로 과격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 또 우리 서울말로 쓰면 안 돼요. 더러운 귀신아. 예, 그래요. 예, 물러갈 쪄다. 예, 그래서 우리야 Thy kingdom come. 이것도 이 희구법을 쓰지 아니하고 명령법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웬만한 언어는 다 명령법을 쓰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우리 신이시기 때문에 야훼의 명령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우리 제압하고 제거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일어나서 오늘 사이공 한인연합교 이제 우리 오전 공부로는 마지막인데 사이공 연합교회 한인연합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아는 지혜로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일단 알면 예,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희급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신도 제압하고 질병도 제압하고 어떤 어려움도 제압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이즘 어떤 사고체계 이론 모든 이론 다 쪼개고 잡아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우리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하늘나라의 여호수아 장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영광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오. 우리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또 우리 삼일체에 대해서 더 많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 교회 우리 도서관에 증정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면서 주여 주여 주여도 삼위일체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주여 들어서서 주여 속히 역사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거룩 거룩 거룩 이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송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한번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 또 하나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삼일체께 우리가 오늘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삼일체와 공동사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에 능수능란한 기도의 달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력들을 제거하고 우리 베트남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위력적인 21세기 여호수아로 나를 파송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전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삼일체의 성삼일체와 동역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고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워 봅니다. 주여 우리 크게요. 주여 한 번 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와의 공동사역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